향기 따라 행복을 찾고픈 나비 저 별빛과 닮은 너 내게 사랑을 속삭여줘 날 우주라 믿어줘 너란 별을 안을 수 있게 함께 있어 고마워 너 내게 영원한 작은 별 난 나비 그대는 꽃향기 너의 눈은 숨에 천국을 걸어 지금 심장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내 목숨도 걸어 주위에서 내 얼굴이 환해졌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여유랄까 뭔가 다른 나의 미소랄까 암튼 너무 많이 달라졌대 난 너의 딱 달라붙은 스티커 내 입은 운명을 부르는 스피커 날 봐봐 믿어 나 직원 넌 나를 뛰게 안은 아껴 Let's go 고단한 삶에 인생을 바꿔놓은 butterfly effect 그대가 바로 나의 나비 효과 그대 사랑이 나의 나비 효과 행복을 찾고픈 나비 저 별빛과 닮은 넌 내게 사랑을 속삭여줘 날 우주라 믿어줘 너란 별을 안을 수 작은 별 다들 사랑에 굶주린 듯해 외로움에 지를 떠는 듯해 급하게 허겁지겁 밥을 먹듯 다들 제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 사랑을 해 가끔은 시기와 질투에 넘어져 처음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려 강렬한 사랑은 추억이 더해져 본래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Butterfly effect 그대 믿어 나의 선택 그대의 날개짓 그 하나하나가 살며시 내 운명의 목표를 바꿔놔 고단한 삶에 인생을 바꿔놓은 Butterfly effect 그대가 바로 나의 나비 효과 그대 사랑이 나의 나비 효과 난 꿈꾸고 잠에서 깨어나 속도로 타임머신 타고 그대와 나 붉은 빛 무지개를 걷고 눈부신 빛의 속도로 타임머신 타고 저 하늘에 몸을 실어 군 구름을 걷고